안녕하십니까? 예, 예. 예. 오. 아. 예. 너무 어깨 힘들어 간 거 아닙니까, 이거? 예. 자, 어깨 좀 내리시고. 예, 예. 자. 아, 오늘 아주 노란, 예. 예. 노란색의 김재동 씨에게 예.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니? 예. 이 뭐 코디가 입히면 입는 대로. 예.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, 그냥? 시끄러워요. 무슨, 네. 와. 아니에요, 뭘. 예. 아유, 좋습니다. 되게 어색합니다, 저도. 예. 저도 그 유치원에 다녀본 경험이었기 때문에. 예. 이런 노란색 옷. 아, 귀여워요, 진짜로. 예? 아주 깜찍하고. 예. 귀여워요. 얼굴이 더 사는 것 같아. 밝은 색을 입으니까. 눈도 더 커 보이고. 참 좋습니다. 자, 오늘도 리플. 예. 많은 분들이 또. 예. 고민을 올려주셨는데. 네. 저희가 또 함께. 네. 고민을 해봐야겠죠? 아, 그럼요. 그러면은, 고민 있는 사연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매주 그랬잖아요. 예. 네. 자, 네. 야, 조금 오래됐다고 이제 음악이 먼저 치고 나오네, 이제. 어우, 이 좋은 노래, 나그대에게 모두 드리는. 이장희 선생님 노래. 네. 저... 오? 아, 예. 아이디가 피아노 선생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. 제 여자친구, 그녀는 예쁩니다.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. 너무나도 애정 표현이 열정적인 것이지요. 버스 안, 지하철 안,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. 심지어 어른들이 많은 곳에서도 좋기는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치는데 어떻게 조금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네, 사연이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? 예? 표정이 왜? 뭐 아닙니다. 네? 아니요, 그냥 뭐 씁쓸합니까? 씁쓸하지요. 예. 첫 번째로 리플 올려주신 분이 이혜란 씨 님께서 여자분 귓가에 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또는 좋아? 가슴이 두근두근해? 이러면 재수 없어서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. 가로 열고 내가 봐도 재수 없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. 야, 잘한다 윤동희 씨. 그거 되게 잘하네. 그 다음 분이 네 제라드라는 분이 네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. 네, 제라드라는 분이 제라드 저기 부탁드릴게요. 헤어지면 연락 좀 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. 이게 제일 그럼요. 이게 모두 헤어짐 연락을 달래요. 요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신 분 계십니다. 예. 요 분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신 분. 예. 방천환 씨라는 분이. 예. 저, 거기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? 찾아가겠다는 거죠. 네.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. 모르죠. 예. 네. 대리면적이라도 느끼고 싶은 건가요? 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. 아, 재밌다. 다음 분은 네. 아이디가 님이 캠 김 나를 잡으시지요. 결혼과 동시에 그 봄날은 갑니다.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덥다고 앵기지 말라 합니다. 해보시죠.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. 아, 결혼하면은 오히려 이게 없어진다. 이게 왜 없어지죠? 예? 그럼 왜 나한테 물어? 그럼 이분들이 나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?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? 아니 왜 그 아니 말씀을 왜 그런 방향으로 하시나요? 네? 아니 그 아니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,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당연히 이쪽 분한테 물어야죠. 근데 이분은 이건 조금 저하고는 다른 아. 자,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 반대 하겠... 경우입니까? 저기 대답해 주시죠. 예? 저기 대답해 주시죠. 저기요. 저기 대답해 주시죠. 예? 저기요. 예. 정말 실제로 그랬나요? 예. 진짜. 그 다음 아이디 쓰신 분이 이분, 저는 이분 리플이 제일 정확한 리플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네. 이 전국을 찌는 리플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버스 안, 지하철 안,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. 네. 어른들 많은데도 애정편이 열정적이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아주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로 네. 한 문장으로 달아놨습니다. 그럼 밖에서 안 만나면 되겠네. 이렇게 적으셨습니다. 이게 정답 아닙니까? 아니 그러니까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. 전곡을 그대로 찍어. 아니 그러면 밖에서 안 만나든가 이런 사인을 올리지는 말든가 네. 아니 그냥 둘이 있을 때 하면 되지 뭘 네. 이런 걸 밖에서 안 만나면 되지 아주 좋은 분이에요 이 사람. 네. 예.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리플입니다. 송수경 씨가 달아주셨습니다. 애정 네. 표현은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자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 그분을 더 많이 배려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랑을 주세요. 그분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. 네. 그리고 그분을 배려해 줄 만큼 그분도 당신을 배려해 줄 것입니다.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. 아... 그렇죠. 뭐 서로 애정 표현이 많은 건 요즘이야. 그런데 그 저는 어른들 많은 데서 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. 조금 그거는 조금 그것만 조금 자제하시면 뭐 젊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 뭐 어떻습니까?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. 네. 저는 뭐 어른들인데서는 물론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김재동 씨 앞에서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김재동 씨하고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이게 무슨 뉘앙스로 하신 네. 말씀이십니까? 자, 안녕히 가십시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